언제나 주어 하루에도 몇백 번 눈물을 참고 참고 쉽게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먹지 못해 말이 없는 전화기에 문득 네가 자꾸 밉기만 하고 못되게 굴었었던 나빴던 나만 더 홀라 사랑했던 죄로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매일을 겨울에 살아 내일을 겨우 살아 모자라 너밖에 모르고 너만 찾던 나였잖아 사랑이 나를 울려도 나는 너를 못 잊어 평생을 겨울에 살아도 내 가슴에 너만 살 것 같아 무얼 입고 무얼 하고 아직도 너의 목소리가 선해 지운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건가 봐 사랑했던 죄로 이렇게 미칠 줄 몰랐어 매일을 겨울에 살아 내일을 겨우 살아 모자라 너밖에 모르고 너만 찾던 나였잖아 사랑이 나를 울려도 나는 너를 못 잊어 평생을 겨울에 살아도 내 가슴에 너만 살 것 같아 매일 23월이야 네가 없이는 같은 계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게는 너뿐이야 모자라 너밖에 모르고 너만 찾던 나였잖아 사랑이 나를 울려도 나는 너를